UBS. Recipe 레시피. 매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2의 백종원이 되고 싶은 고송입니다. 여러분은 분식과 길거리 음식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순대? 튀김? 떡볶이? 저는 분식하면 떡볶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 하면은 겨울철에 서서 먹는 어묵국물과 떡볶이. 정말 맛있지 않나요? 드디어 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비행기 구름 강백수. 돌이켜보면 난 행복한 순간에도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 비행기 구름처럼 이내 허공에 흩어질 순간의 미련이 남을까 봐.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일이지 순간은 기억으로 남을 텐데. 선물 같은 지금을 편안한 마음으로 두 눈에 담으면 되는데.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가장 빛날 순간이 바로 기억할 순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비행기 구름은 잊지 못할 것 같아.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가장 빛날 순간이 바로 11월 8일 여섯 번째 요리 시간에서는 궁중요리이자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볶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떡볶이의 유래로 시작할게요. 100여 년 전 설날에 떡국을 먹고 남은 가래떡에 버섯과 소고기 등을 버무려 볶은 음식이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궁중떡볶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라 아주 비싸고 귀한 재료들이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럼 요즘 우리가 먹는 고추장 떡볶이는 언제 나온 걸까요? 저희가 먹는 고추장 떡볶이는 6.25 전쟁 이후에 서민 음식으로 재탄생했다고 해요. 1953년 신당동에서 처음으로 고추장 떡볶이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때 미국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밀가루가 수입되면서 쌀로 만든 떡이 아닌 밀가루로 만든 떡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레시피를 알아보러 갑시다. 러빗 풀인더풀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가장 아름다운 날 떠올려봐. 떠올려봐. 우리 함께한 순간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다 보여. 시간에 내던져진 채로 불티 너. You still wanna be with you. 널 만난 전 그날처럼 밤새 네 손 꼭 잡고 싶어. If I with you love it I'll never feel so lonely Cause I'm with you I want it I love it 모든 순간 함께 할 거야 If I with you love it I wanna feel you love me I want it 더 사라지지 마 I'm ready for this time Open your eyes, your eyes. 거리는 복잡해서 놓지 마, 놓지 마. 모든 날, 모든 순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 오래된 익숙함이 나는 즐거워 You still wanna be with you 널 만난 전 그날처럼 밤새 네 손 꼭 잡고 싶어 If I'm with you love it I'll never feel so lonely Cause I'm with you I want it I love it 모든 순간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아 기억 하나 둘 셋 모두 떠올려봐 우린 가장 아름다운 날에 살아 소중한 날들을 우리 함께 하자 떡볶이를 만드는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쌀떡 혹은 밀가루떡 4컵을 준비해주세요. 쌀떡과 밀떡을 섞어서 준비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쌀떡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친구들끼리 쌀떡 대 밀떡으로 싸운 적도 있지 않나요? 쌀떡은 밀떡에 비해 찰기가 많고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떡은 떡볶이 양념이 더 잘 배이고 더 쫄깃쫄깃합니다. 만약 떡볶이 양념이 더 스며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밀떡이네요. 사실 저는 여태까지 쌀떡이 더 쫄깃한 줄 알고 쌀떡을 더 좋아했는데 이제 밀떡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그리고 사과거묵 4장, 대파 3컵을 준비해주세요. 사과거묵은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저는 늘 4등분을 했던 것 같아요. 파는 사선으로 쓱쓱 썰어서 옆에 놔둬줍니다. 추가로 양파도 있으면 파처럼 길게 썰어주세요. 만약 없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파는 떡볶이 국물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므로 파는 꼭 넣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만약 떡볶이랑 삶은 달걀을 같이 먹고 싶다면 미리 삶아야 합니다. 냄비에 물을 담고 식초와 소금을 살짝 넣고 바로 달걀을 넣고 삶아주세요. 반숙은 8분에서 12분, 완숙은 14분 정도 삶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달걀을 좋아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에는 완숙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꿈속을 환상 이루리 이제 떡볶이 양념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떡볶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3분의 1컵이 필요해요. 아주 큰 프라이팬 혹은 냄비에 물 1리터를 넣고 고추장을 풀어주세요. 어차피 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풀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줘도 됩니다. 진간장도 3분의 1컵, 설탕 3분의 1컵도 넣어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만큼 설탕을 넣으면 단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도 조금 달게 느껴지긴 합니다.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의 양을 살짝 줄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재료는 고춧가루 3분의 2컵이에요. 고춧가루는 국물에 색을 내주기도 해요. 만약 집에 고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가 있다면 반반씩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리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아무 고춧가루를 써도 맛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우디 줄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이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You still have fire. Still have a fire. Hey, 가지고 나서 눈이 떠진 날 침대가 너무 높다고 느껴진 날 밖에 하나가 흘리를 잃은 날 잠깐만 오늘 꿈에서 널 본 것 같아 난 한 번 더 보려고 눈을 감네 But I can't do nothing 적적한 맘 떠날 거라면 이 맘도 가져가 어차피 넌 내 말 듣지 않을 거니까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You still have fire fire fire fire fire You still have fire fire fire fire fire You still have fire 궁금하죠 과연 과연 Still have fire, fire, eh. 그래 네가 맞아 네가 했던 말 다 맞는 말이고 이미 떠나보낸 마차 내가 전화해도 너는 받질 않아 손을 뻗어봤자 전혀 널 지워버리려고 해술의 힘을 빌려 oh, But 또 같이 널 나를 꿈속으로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이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걸어와줘 넌 내게 여전히 넌 예쁜 채로 내 곁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아직도 멈춘 시간 그곳에 있어 내 노래가 들리면 지금 전화해줘 What do you mean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노래가 흘러 내게 닿는다면 그대는 웃을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궁금하죠 과연 과연 You still hav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You still have fire fire fire fire fire You still have fire 이제 가스레인지를 켜고 센 불로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아 맞다 물이 끓기 전 어묵, 떡을 제외한 모든 채소를 넣어 같이 끓여주세요. 이제 물이 끓기만을 기다리며 떡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세요. 떡볶이를 만들 때는 굳이 필요 없는 과정이지만 떡국같이 떡을 사용하는 요리에서 떡을 물에 넣고 잠시 불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으니 떡과 어묵을 몽땅 넣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떡을 얼마나 넣으라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떡볶이는 양념에 묻혀서 먹는 거기 때문에 떡을 얼마나 넣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 떡이 더 남았다면 더 넣어도 되고 떡이 없다면 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계속 끓이다 보면 국물이 졸고 있을 거예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물을 더 붓고 계속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중간마다 저어야 하는 이유는 떡이 프라이팬에 달라붙기 때문이에요. 굳이 저을 필요는 없지만 안 저으면 나중에 설거지하기가 어렵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떡볶이 완성! 어때요? 떡볶이 만들기. 굉장히 쉽지 않나요? 여러분도 떡볶이 사러 가기 귀찮을 때 만들어 보세요. 둘, 셋, 넷. 홈런, 쇼와사비. 너도 요리할 수 있어. 이번 주 한 접시 레시피에서는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라면을 넣으면 라볶이, 그리고 치즈를 넣으면 치즈떡볶이가 되는데요. 저는 치즈떡볶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쭉 늘어나는 치즈.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저도 조만간 한 번 더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사실 이 떡볶이는 분식집에서 먹는 떡볶이의 맛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재료 준비만 하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초보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음식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요? 그럼 다음 주는 스팸마요 덮밥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여러분의 백종원 고송이었습니다. HUBS